옛날 달빛이 산과 들을 적실적에 밤하늘에 은은히 들려오던 다듬이 소리 찾은 가락치던 소리 정겨운 그 소리 동구바까지 퍼져가던 다듬이 다듬이 다듬이 소리 시어머니 그 소리는 다듬이 다듬이 다듬이 다듬이 소리 그 옛날 달빛이 산과 들을 적실적에 밤하늘에 은은히 들려오던 다듬이 소리 찾은 가락치던 소리 정겨운 그 소리 동구바까지 퍼져가던 다듬이 다듬이 다듬이 소리 시어머니 그 소리는 다듬이 다듬이 다듬이 다듬이 소리